HUBS. 다이어트 후회 없는 한 끼. 매주 건강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서은재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이네요. 여러분은 명절하면 어떤 에피소드 혹은 음식이 떠오르나요? 명절하면 가족들과 모여서 오순도순하게 하지 못했던 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죠. 저는 명절에는 늘 사촌동생과 놀아줘서 그런지 추석은 귀찮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자주 보지 못하니까 예전처럼 모여서 음식을 만들던 시절이 너무 그립기도 합니다. 제 담당은 전부찌개였는데 전에 칼로리가 그렇게 높다고 해요. 명절인데 또 나만 안 먹기는 좀 그렇고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명절 전 혹은 후에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 9월 15일 세 번째 시간에는 두부 유부초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시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마마무 화사씨 다이어트 레시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이돌도 이 식단을 하는 거면 효과가 정말 좋은 거겠죠?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는 두부 유부초밥 지금 시작합니다. 재료는 두부 한 모,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부초밥용 유부를 준비해주세요. 네, 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두부는 300g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나 요리에 진짜 재능 없다 하는 분들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백아연의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떡해. 경계 없이 무너져버린 꼬리 나답지 않대 이건 무슨 소리 유배를 배려해야 할걸 조금 더 말조심 너 얼마나 지혜했는지 어떤 걸 고민했는지 뭐라 꿈을 포기 했는지 또 어떤 사랑했는지 나도 늘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할 건데 내버려둬 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어떡해 0% 다들이 없어 저 그림 없는 하늘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날 돕는 거라고 지금 나 가까운데라도 같이 집에 있으면 뭐해 움직일수록 힘이 나는 거래 시시한 드라마 철진한 영화 That's my favorite 얼마나 지쳐있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뭐 어때 무렴 어때 할래 더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요? 유부초밥을 뜯으면 유부, 유부초밥 소스, 그리고 조미볶음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사용할 거니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해주세요. 먼저 두부 물기부터 제거할까요? 두부는 최대한 물기가 없는 것이 좋아요. 키친타월에 따서 물기를 꼭 짜면 쉽게 물기가 빠진답니다.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면 유부 속에 넣기도 편하고 질퍽거리지 않아 더욱 고소해져요. 물기를 제거한 두부에 볼을 담고 소스와 조미볶음을 몽땅 부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도 맛있지만 당근 같은 채소를 다져 넣어도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두부를 으깨서 잘 섞어주면 속재료 완료. 다이어트 요리는 손이 많이 가서 먹기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 이번 레시피는 너무 간단해서 자주 해먹을 것 같지 않나요? 효연의 세컨드 Meet my expectations. up on a kit, flying like a worker fist, cheesy on the strategy. 한국인이라면 이르지. 청춘은 무슨 이기 골병이지. Shake my head. 언니야 잠깐 숨 돌려 여기 내가 정리할 테니. Take a second 우린 하고 다시 나타나지. Gorgeous girl, you're fine. 이제 유부에 속을 넣어볼 차례입니다. 유부는 물기를 가볍게 짜서 준비해주세요. 물기를 안 짜면 짠맛이 강해요. 그렇다고 너무 꽉 짜면 유부 특유의 맛이 사라질 수 있으니 살짝만 짜주세요. 유부는 한 팩에 12개가 들어있는데 저는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어요. 여러분은 양 조절 잘하면서 넣어주세요. 한 손으로 유부를 양쪽으로 벌리고 다른 손으로 두부소를 수저로 한 번 들어갈 양만큼 떠서 넣어주면 깔끔하게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쉽게 말해서 유부를 양쪽으로 벌리고 두부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꾹꾹 눌러 모양을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두부는 찰기가 없어서 밥처럼 예쁜 모양을 잡기 어려워요. 그러니 가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꽉 채워 넣어주세요. 두부 유부초밥 위에 아삭한 샐러드를 올려도 산뜻한 식감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답니다. 효린 다솜의 둘 중에 골라. 딱드는 생각들의 바로 그거 침대는 위험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 유튜버 추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홈트 유튜버는 누군가요? 오늘 알려드릴 유튜버는 바로 AP님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죽음의 타바타는 들어보셨나요? 이 운동은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컨셉트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타바타계의 티바팅 운동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입니다. 영상을 얼핏 보면 왠지 재미있게 춤추는 느낌이 들 거예요. 대부분 동작이 팔을 크게 크게 움직여주면서 칼로리를 소진하는 동작들입니다. 이게 운동이 되는 동작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동작들이 많은데 직접 세네 번 따라하면 죽을 맛이더라고요. 아직도 얼마나 힘든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AP님마저도 마지막에 주저앉으시는 정도라면 얼마나 힘든지 바로 이해되시죠? 역시 운동은 쉽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바타의 매력은 적은 시간 대비 고효율인 것 같아요. AP님 운동은 거의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는 동작들이니 빠른 기간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전신 유산소 운동과 효과가 좋으니 재밌고 강도 높은 운동을 찾으신다면 AP님과 함께 즐거운 운동을 해보시길 바라요. 이루리의 About Summer.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이번 주 후회 없는 한 끼에서는 두부 유부초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금으로 간하지 않아도 유부 자체에 간이 되어 있어서 고소하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유부 안에 단백질로만 꽉 차 있어서 그런지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먹고 나서도 더부룩함이 적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딱인 것 같아요. 저는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두부 요리를 잘 해먹는데요. 두부 자체가 소화가 잘 되는 식재료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하구분들께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가 살짝 느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단무지 혹은 샐러드와 함께 드셔보세요. 새로운 맛이 나면서 먹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는 아쉽게도 휴방입니다. 그럼 저희는 29일에 만나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김용성,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서은재였습니다.